너와 함께한 많은 시간 많은 약속 어느새 익숙한 얼굴도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 하나하나 내겐 특별해 매번 지쳐 힘겨워도 날 보며 웃을 네 생각에 힘을 내 난 어디서 나 always 다니고 항상 내가 너의 곁에서 backup 꿈같이 매달려 너의 등을 감싸 안아 언제나 지킬 거야 always 너와의 사랑으로 채워진 all day No need 인생의 all main 너와의 거리에 추억을 만들면 네가 걷는 자리에 항상 두 손을 꼭 잡고 지금 이대로 영원이란 두 글자처럼 함께 머물러 너와 나 이대로 변하지 않는 마음 하나만으로 너를 사랑해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아무런 문제 없단 듯이 앞에선 해맑게 웃어도 맘속까지 알아채지 텔레파시 통한 듯 내 마음 다 표현 못해도 괜찮아 다 알아오는 너 아름다운 너처럼 이 자리에 언제까지나 함께 할게 두 손을 꼭 잡고 지금 이대로 영원이란 두 글자처럼 함께 머물러 너와 나 이대로 변하지 않는 마음 하나만으로 너를 사랑할 거라 약속해 하루하루가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가도 내 마음 깊은 곳에 단 하나뿐인 너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떼어낼 수 없어 두 손을 꼭 잡고 지금 이대로 영원이란 두 글자처럼 함께 머물러 자리에